나면은 별을 보세요. 생각이 나면은 달을 보세요. 별을 보고 달을 보고 맹세하던 말 다시 또 들릴 거예요. 먼 날 우리는 다시 또 만날 사람들 헤어져 있어도 마음은 서로의 곁에 이별의 세월이 길다고 해도 나에게 사랑은 오직 그대뿐 헤어져 있어도 마음은 변함이 없네 지나간 세월이 길다고 해도 당신의 사랑은 오직 나예요